갔네. 저 다리 날 소리줄. 나는 울었네, 나는 울었네. 날 웃던 덕에서 손목을 잡고 다시 오마던 그님은 소식 없고 나만 홀로 이슬에 젖어 달빛에 젖어 밤새도록 나는 울었네. 나는 속았네, 나는 속았네. 무정한 봄바람에 달도 기울고 별도 흐르고 강물도 흘러갔소. 가슴에 안겨 흐느껴 울던 그대는 어디 가고 나만 홀로 이 밤을 새워 울어보련다. 쓸쓸한 밤 야속한 이 멍